온나라 소년단원들이 조선 소년단 창립 이른 돌을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66조를 맞는 소년단원들은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 소년단 창립 이른 돌을 맞으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는 소년단 연합단체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황해남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 조선소년단 창립조를 경축하는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들이 있었으며 평양시 보통강구역 세고리 소학교, 김책시 김책초급중학교를 비롯한 각지 소학교, 초급중학교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의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문수물놀이장, 개선청년공원을 비롯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서도 학생소년들의 희열과 낭만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터져올랐습니다.